우리가 나눈 긴 시간만큼 늘어난 기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. 수많은 외침도 서로의 마음엔 닿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지만 So whenever you ask me again how I feel Please remember my answer is you 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'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찾은 다툼에 몇 번이고 다시 무너져도 중요한 건 우리라고 말했듯 무의미하지 않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고 지난 날이 말해주고 있는 걸 So whenever you ask me again how I feel Please remember my answer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'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같은 반복이어도 You should know that I'm always on your side Please remember My answer is you 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여전히 같은 맘일 테니까 We'll be alright I want to try again We'll be alright Please try again